LG전자 스마트폰 사업 마지막 보루, 미국에서 V20 승부 시작. LG전자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V20를 북미에 출시하고 애플과 구글에 맞서 본격적인 판매 경쟁에 들어갔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꼽히는 북미 시장의 점유율을 방어할지 주목된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31일 LG전자는 야심작이었던 G5의 흥행에 실패하며 V20로 만회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미국에서 애플 아이폰 7과 구글 픽셀에 맞설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지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버라이즌과 AT&T, T모바일과 스프린트 등 미국과 캐나다 주요 이동통신사들은 28일부터 V20의 정식 판매를 시작했다. 출고가는 $670에서 $830 사이로 책정됐다. LG전자는 V20에 고성능 프로세서와 듀얼 카메라, 고품질 음향 기능과 단축키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 디스플레이 세컨드 스크린 등을 통해 하드웨어 분야에서 LG전자가 갖춘 장점을 총집결했다. 하지만 애플 아이폰 7과 구글 픽셀이 모두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에서 이런 하드웨어 중심 전략이 실제로 소비자의 인기를 끌 수 있을지를 놓고 관측이 엇갈린다. 전자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는 V20를 놓고 LG전자가 출시한 역대 스마트폰 가운데 최고의 작품이라며, 최고 수준의 성능과 다양한 기능들로 무장해 환상적인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포브스는 V20는 기술 경쟁력이 돋보이지만 미국에서 흥행하기 알맞지 않은 제품이라며, 강력한 하드웨어 성능은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인기를 끄는 경쟁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애플 아이폰 7은 하드웨어 변화가 적은 대신 카메라와 인터페이스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편의성과 체감 성능을 강화했다. 구글 픽셀 역시 음성인식 서비스를 적용한 새 인터페이스 등 소프트웨어 경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LG전자는 북미 시장에서 V20의 흥행 여부에 어느 때보다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C 사업본부가 올해 모두 1조 2천억 원의 큰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미 시장이 사실상 반등을 위한 마지막 승부처로 꼽히기 때문이다. 시장 규모가 큰 북미 지역에서 V20의 흥행 여부는 스마트폰 실적을 크게 좌우한다. 더욱이 LG전자가 북미에서 점유율 3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시장도 지켜내야 한다. 시장조사기관 아틀라스 리서치에 따르면 V20는 한국에서 판매를 시작한 뒤 삼성전자의 갤럭시 S7과 갤럭시 S7 엣지에 밀려 10% 안팎의 판매량 점유율을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LG전자가 한국에서 스마트폰 시장 주도권을 잡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15%에 가까운 미국 시장 점유율마저 경쟁사들에 빼앗길 경우 향후 사업 전망이 더 깊은 안개 속에 빠질 수 있다. MC 사업본부는 최근 스마트폰 영업조직을 북미 시장 전담으로 전환하며 한국 영업조직을 가전사업과 통합할 정도로 북미 시장 공략 강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또 미국 이통사들과 강력한 협력관계를 앞세워 V20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중저가 스마트폰 한 대를 제공하거나 케이블 TV에 가입하면 V20를 사실상 무료 제공하는 등의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북미에서 V20의 흥행에 실패하면 스마트폰 사업을 놓고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승우 IBK 증권 연구원은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에서 근본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2018년까지도 흑자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V20가 흥행에 성공한다면 LG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입지를 되찾아 내년 출시할 G6에 기대를 걸 수 있다. 북미에서 V20로 얼마나 브랜드 인지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G6의 흥행 여부에도 영향을 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포브스는 LG전자의 상황을 봤을 때 V20의 개발과 출시 전략을 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었을 것이라며, 프리미엄 가치를 증명하는 데 성공해 이런 노력을 인정받을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LG전자가 연말까지 V20를 70만 대 정도 판매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적에 기여하는 폭은 크지 않겠지만 스마트폰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 확보에 의미를 둬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